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샘물터에서. 계속하여 분조농사 꽃이 피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정달새 노래하는 내 고향. 하늘이 이어서 흉흉가극 금강산의 노래 중에서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.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땅과 농민. 이상으로 너레미역 꼭 보내드렸습니다.